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 또 여전 내일까요 그대 이 달콤한 baby baby tonight yeah girl 나 데뷔했어 네 말 한마디면 되겠지 얼마나 성공할지 세상이랑 내겠어 내게만 보여주던 내 반달 눈웃음 요즘 다시 찍고 다니는 팬들이 궁금해져 아 그리고 잘난 맛은 마키아토 알잖아 너 때문에 습관이 된 아메리카노 사귈 땐 이게 무슨 맛인가 싶었었는데 차갑고 뒷맛은 씁쓸한 게 네가 없으니까 지금 조금 이해가리 girl 이렇게 나를 익숙해져 가는 거라면 후회만에 불장난을 다시 선택하겠어 나는 우리의 약속하던 약속들 수많은 잘못들과 또 다른 잘못한 너의 말 못할 잘 잘못들 맘 볼수록 쓰기만 했던 추억이 담긴 잔 왜 들이키게 되는지 알 것 같지만 다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 왜 이리 슬프지나 Baby baby 이 두 사이 어색한 기름만 그래다 첫 문자와 소통화 기대하던 첫 만남 근데 남의 손톱 난 물어뜯었을까 긴장했어였을까 시간이 흐르고 자연스레 우리 두 사이 연인 아니면 그런 말로 매일 서로를 확인하고 확인했지만 세긴 우리의 첫 만남은 카라멜 마키아토처럼 달콤했지 어디든 같이 가고 싶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에스프레소처럼 내려놓게 되었어 괜시리 속 아프네 우린 참 좋았는데 이별은 쓰리슨 아메리카노 아직도 추억은 여전히 그 카페로 가고 있어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에 그대의 달콤한 baby baby tonight yeah yeah yeah 시작과 서로 먼 훗날을 기약하며 이별을 택했던 기억 이나 너 같이 좋아했던 민트향 커피를 먹다 보니 너가 생각나면 rewind 시간이 많이 지난 요즘 같은 네가 보고픈 건 왜일까